남조선이 박근혜 정권 퇴진 전남 운동 본부가 4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도민들이 새로운 사회 건설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설 것을 호소했습니다. 한편 남조선 인터넷 신문 자주 15에 의하면 남조선이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과 민주교육과 전교조 지키기 전국 행동이 3일 세종시에 있는 괴뢰교육부 앞에서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한 괴뢰 패당의 탄압 책동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